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다. 언덕 위로 좁게 튄 그 작은 길 따라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렴. 좀 더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조금 익숙한 멜로디를 불러봐. 너를 위한 멜로디. 누구도 상상 못할 내일이 또 오겠지. 소나기에 자라난 무지개 빌려다 포켓 속에 가득 꼭 넣어두렴. 주문을 외워. It's gonna be alright.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이제 익숙한 멜로디를 불러봐. 너를 위한 멜로디. 하늘 아래 누워 잠깐 쉬어가도 돼. 눈을 감아도 보이는 너를 닮은 별 찾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No, oh, oh, oh, yeah, yeah. 그게 바로 너야. So happy together. 다시 밝아온 아침 머나먼 여행을 떠나자. We belong together.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너를 위해 불러줄 이 멜로디. Oh no, 우리 위한 멜로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찾던 세상.